지울게 너에게 남겨줬던 추억까지도 바랄게 너와의 기억도 남지 못하게 더는 다가갈 수 없어 내게 이런 마음이 너무 두려워 너의 기억 모두 가져가줘 다 지워줘 지워질 수 있을까 널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랑했던 기억도 다 비워낼 수 있을까 더 이루어질 순 없어 난 다가갈 순 없어 미친 듯이 뛰어가 너 없는 곳에 가 사랑은 갚고 남겨진 추억들은 아팠고 네가 내게 남겨줬던 기억은 가시가 됐고 다 사라졌으면 해 모두 지워졌으면 해 나 쉴 수 있게 널 떠날게 이런 마음이 너무 두려워 너의 기억 모두 가져